존경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어디를 향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표태 되신 주님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 세상 것이 더 좋다고, 돈이 더 좋다고 하나님 유혹하며 저희들의 옆구리를 쑤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짝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달려나가며 이 악한 세상에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원 생명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표태 되신 주님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생명교회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혜진이, 오준이, 상민이, 지혜, 미혜, 승혜, 아버지 고은이, 또 줄리아나, 또 태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이 지금 육신의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공부만 아버지 몰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깨달음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받게 하시고 혼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이번 마지막 주일에 우리 오천 교인이 말씀송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수연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과 신윤사가 충만케 하시어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실 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모님은 아버지 지금 중국 계시오니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주마다 오늘도 아버지 하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주관하여 주셔서 천국 아버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천국 복음을 아버지 시시때때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옥토의 뿌리의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2부 때는 아버지 그 필립 베트남 말 가르쳐주기 갑니다. 그들도 말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은 생명교회와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그 특송 있지요? 예. 예. 특송하시겠습니다. 대학가 때린다. 대학교. 이거 다 보면 지연하는 안 해도 지연 안 봐도 되고 언니도 다 나오세요. 몇 번까지 하죠? 다 할 거예요. 끝까지요? 예. 언니도 와. 지연 말 앞에서 내 지연 말 하지. 이제 그래 됐잖아. 방금 우리가 그 12가지 말씀 송까지 불렀는데요. 6월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이 12가지 말씀 송, 이 암송하셔야 똑같이 우리 MR 맞춰가지고요.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암송하시면 성공하신 모든 분께 제가 상품 드린다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해하고 누구야? 기회 벌써 암송 다 했네. 아멘. 예, 이해하고 다 했네 벌써. 누구야? 뭐 보너스 다 받고잖아요.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계속 걸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 큰 제목 아래서 또 소제목들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했을 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요, 우리가 한국어 수업 봉사가 있습니다. 2시부터 3시 반까지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이죠. 예,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 성장의 기쁨은 우리가 12시에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만 시간을 좀 옮겨서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미영 셀리더님께서 먼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점심 식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12시에 맞춰 오시면 같이 점심을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의 기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12시입니다. 우리가 오해 없으시고 10시 반 아닙니다. 이번 토요일은 12시입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우리가 성장의 기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말씀송 축제는요, 6월 마지막 주일인 6월 25일 날 있습니다. 12구절의 말씀인데요, 모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영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나 혹은 가정에서 편하게 성경을 다니면서 읽으실 때나 이 작으니까 읽기도 좋습니다. 혹은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하실 때 나누시면 됩니다.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또 물티슈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물티슈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쓰기도 하시고 나눠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물티슈가 이 더운 여름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쓰기도 하시고 나눠주기도 하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할 때 여기랑에 쓰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하여 읽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라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The reason world is broken and the nature of sin. 세상이 깨어지게 된 이유와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같이 보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깨어졌다, 그러니까 broken, 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Genesis chapter 4 verse 7.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오른치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눈에 도사리고 앉아서 그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었죠? 가인입니다. 가인.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살인의 현장이었었고 훨씬 더 비극적이었던 건 형이 그 친동생을 살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죄가 너의 집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따라가서 그의 동생을 처음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 죄를요, 영어로는 sin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가운데 I, I가 있죠. 영어로 I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나, 나를 또 I라고 부르죠. I.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sin is I-centeredness.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I가 중간에 있는 것처럼요. 나, 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혹은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Hebrews chapter 3 verse 4.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떠한 집인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God is our creator. But what is sin? Sin is I-centeredness.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냥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며 본질입니다. This is the essential of sins. I-centeredness. 내가 바로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Because of this, a disconnection of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uman and God. 바로 이것,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broken, disconnection,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계속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Jeremiah chapter 6 verse 19 said,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No respect for the Lord. 주님을 향하여 존중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시함이 있습니다. If somebody respect God, if somebody fear God, he do not sin.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그럼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갈까봐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들겠지요. 예를 들어서요, 이 나무를 가리켜 우리가 죄라고 하면 The fruit of sin,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보통 이 죄의 열매들은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거나 윤리적이지 않거나 법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우리가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죄의 줄기가 있습니다. The stamp of sin. 이 죄의 줄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종교에서 보통 다룹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바로 죄의 줄기에 대하여 다룹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의 열매만이 아니라 죄의 줄기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다룹니다. The root of sin. We deal with the root of sin. 우리의 죄의 뿌리를 다루게 되는데요. 죄의 뿌리에 아주 깊은 것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The I, 그러니까 self-centeredness, I-centeredness.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중심이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것 뒤에 우리가 사단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이 놓칩니다. The behind the Satan stayed. 그 뒤에 사단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루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뒤에는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How to solve it? Sin.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시행착오도 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니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뭐 삶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굳이 뭐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갖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의 삶에 뭐 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뭐 그런 분들도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건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마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았다가 멀뚱멀뚱 있다가 점심 먹고 가고 그냥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정말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삶일까? 내가 왜 태어나게 되었을까? 아니 지금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될까? 이런 정말 깊은 존재에 대한 고민들과 의문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문제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의 이 존재에 대한 진실한 고민과 질문과 의문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아, 내가 정말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지혜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 없이 다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따라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쫓아가고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 그뿐만 아니라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없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정말 그런 진지한 생각과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일까? 교회는, 아니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죄인일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런 진실한 의문과 질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이죠. 나의 일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얘기죠. 뭐 나의 삶이니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요, 정말 마음대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밀려오는 허무함과 덧없음과 가치 없음을 직면하게 되실 때, 아,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힘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쾌락으로 마음껏 즐기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가져왔는데 허무하구나. 다 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죄인일까? 과연 내가 어릴 때 그 잠깐 교회라는 곳을 갔을 때 그때 잠깐 그곳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냥 잠깐 그 시절 그 나이 때 교회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었던 이야기들, 이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었고 내 속에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죄가 깊이 뿔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고 내 인생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허무함에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나와서 진정한 그 행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구나 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럭저럭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굳이 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지금처럼 나도 착하니까 나도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도 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 속에서 나의 존재와 살아야 되는 나의 이유와 정말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부조리함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우리 안에 이 힘겨움이 해결되지를 않는지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의 아이들은 왜 우리의 친구들은 그런 부딪힘과 상처와 아픔 속에 여러분이 힘겨워한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까?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인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괜찮은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